여러 나라 인사들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일을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페루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서 정치 책임자, 기르기즈일 인민통일공화국 정당 중앙지사회 위원장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째 즈마여 보내온 전문과 편지들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도발 행위와 방해 책동, 온갖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조선인민의 영예와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불굴의 두사, 열렬한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들은 조선인민과 세계사회주의 운동이 나갈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기치라고 지적했습니다.